잔소리 무지허람 이 한 몸 받을 테니 님 계신 저 하늘에 구름도 없게 하리 님 찾은 천리 한숨에 달려와도 서산의 해질녘에 못 볼까 원망하네 님이여 거친 땅에 날 두고 정산에 꽃이 지고 내가 질 때 가소서 잔소리 모친 바람 이 한몸 받을 테니 님 계신 저 하늘에 구름도 없게 하리 님 찾은 천리 한숨에 달려와도 서산의 해질녘에 못 볼까 원망하네 님이여 거친 땅에 날 두고 마음 두고 가소서.